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제4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이에 넘치나이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나이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 수요일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천지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영광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원래 구약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카베드라는 상태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건 무겁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무게가 있어 보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요 그랬거든요. 똑같은 나라끼리 정상회담을 해도 미국 대통령하고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둘이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도 똑같다고 봐주지 않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작은 나라의 대통령의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옷도 더 비싼 거 입고 손에다가 금팔찌 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나라의 크기, 그 힘,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영광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본체적 영광이에요. 혹은 영광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하나님, 진리 자체, 영원 자체, 아름다움 자체, 영광 자체, 사랑 자체 이렇게 불릴 수 있죠. 뒤에 자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은 내가 지니고 있는 금이나 혹은 값비싼 폐물 때문에 영광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으로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유가 있어서 사랑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는 진리 자체, 영원 자체, 사랑 자체, 영광 자체 이렇게 불리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좀 어렵게 들리는 단어를 처음에 들을 때 뜻을 정확하게 알아놓으면은 그 다음엔 굉장히 쉽죠. 왜? 한 두 줄씩 설명해야 될 말이 한 다섯 글자로 딱 줄어드니까. 그게 바로 본체적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광의 효과를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아니면은 빽빽한 구름이나 찬란한 빛이나 폭풍과 같은 바람소리나 세미한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발산적 영광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발산적 영광은 좀 더 설명할게요. 이 발산적 영광은 모세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도 나타났죠. 불은 불인데 타오르는데 이 물질을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그럼 반대편에는 안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곳에 당신이 거기에 특별히 계시다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효과적 영광이에요. 이것은 반응적 영광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 멋대로 살던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많이 받고 술을 끊고 정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개망나니가 어떻게 변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 봤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효과적 영원이라고 효과적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말해봐요. 비도 오는데. 자, 몇 번째일까? 그렇지. 세 번째예요. 열린교회 교인들은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열 번 가르쳐주면 알아. 그 세 번째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이제 알 수 있죠. 본 거는 하나님께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야 너무 아름답다. 저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을 믿는데 아 저 사람 아름다운 게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대개 여기까지만 하는데 비도 오는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해야 돼. 한번 배우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 둘, 세 개 중 어떤 걸까요? 응? 어떤 걸까요? 응? 어떻게? 몇 번째? 아,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쳐져요. 합쳐진. 그러면 첫 번째 영광 자체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하늘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찬란한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성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 저는 그런 거 못하지만 해보고는 싶었어요. 한때 겨울에 스키 타러들 많이 가잖아요. 그때 꼭 뭘 쓰고 가요? 선글라스 쓰고 가죠. 왜? 그 눈에서 반사되는 그 빛이 결막염 같은 거에 원인이 돼요. 꼭 쓰고 가야 돼요. 운전할 때도 여름에 광량이 풍부할 때 앞차 유리에 막 눈부시게 비치잖아요. 이 눈이 망가져요, 자꾸. 그래서 가벼운 선글라스 하나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쓰려고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 자신을 아무리 천국에 가서 온전해진 인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당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너희가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비옥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시인이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 영광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영광을 합한 것을 가리키는 이 영광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것 안에 계신 효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 성부에 의해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영어로 외우면 굉장히 쉬워요. By God, Father, through the God, Son, in God, Holy Spirit. 그러니까 by, 하나님에 의해 새 천지 창조에 관한 계획을 삼위 하나님이 모두 세우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로 관여하셔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죠. 근데 그것을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인간이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실 수 있도록 또한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하죠. 이런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창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2절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운행하시더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운행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버스 운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덕원에서 호계동까지 가면 호계동으로 출발하고 나면 인덕원에는 버스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건 아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돼요. 오히려 그 말의 뜻은 성령께서 어미 닭처럼 날개를 쭉 펼쳐서 이 창조될 우주를 감싸고 계신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메라헤페트라는 이 분사의 명사인 라하프는 너풀거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기 알을 끊고 깨듯이 그렇게 이 우주보다 훨씬 크신 성령님이 그것을 감싸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싸서 당신 안에 모두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감싸서 있게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핏줄처럼 성령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은 성령님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니 이는 인간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성령과는 다르지만 그 성령과는 다르지만 영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령이 인간 안에 계시다고 할 때 그것은 이런 물건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모두 성령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한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끼리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들이 연결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만물의 상호교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교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교통과 도덕적인 교통이에요. 자연적인 교통은 여러분들이 자연을 많이 배우면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다 물을 부으면 흙이 물을 먹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물질들을 분해, 그러면 뿌리가 그것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면 그것들이 물과 함께 올라가서 나무 속에 퍼져가면서, 그러면서 양분을 공급하고 줄기 가지가 뻗어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봄철에 아직 나무에 잎이 없을 때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큰 나무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슉슉 쭈르륵 쭈르륵 그러면서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고로쇠 액이 바로 그런 데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거 좀 자기 길르려고 올려보내는데 중간에서 주사기를 집어넣고 다 빼가니 저 위에 있는 나무는 어떡하란 말이죠. 그게 고로쇠 액이에요.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요. 곤충이 와서 꽃가루를 날라서, 곤충은 뭐 나무끼리 접붙여주고 뭐 번식시킬 사명감을 가지고 그로 날라오는 거 아니거든? 그냥 꿀을 따라서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생식이 이루어지고 나무가 번성하게 돼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도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드넓은 우주 속의 한 별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에 나가면 베레벨 사물들이 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오직 수소 분자 H 한 종류만 있어요. 공간에. 그것도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은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그 찬란한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들은 기체 덩어리에서 점점 식어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폭발하고 해서 별의 일생을 마치는데, 그렇게 고체가 된 위성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체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예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 무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 훨씬 더 엉터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있었던 것들은 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는 없지만은 다시 무로 사라져요. 없는 것으로 사라져요. 그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이 세상은, 인간도 저주를 받았지만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주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그 연결을 이루고 있었던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그 아름다움의 정체는, 영광의 정체는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보라를, 눈이 부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남들이. 눈이 부십니다. 응? 그렇죠? 저기 계신 분은 고개를 계속 끄덕하시는 거예요. 아, 눈이 부시다는 얘기 듣죠? 아름다워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예쁘게 보이세요. 눈 부셔서 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찬란한 아름다움 그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연관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연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교통을 이루고 있는지는 이제 자연과학 쪽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그 지식 하나하나가 이 사랑과 믿음을 실어 날르는 훌륭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랑이 막 이런 지식들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막 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야. 하, 놀랐구나. 응? 주 하나님 크시 도다. 그러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부터 시작을 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수천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의 천체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창조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핏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들 사이사이에 전부 다 전선처럼 연결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확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 외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야 그렇게 크게 못하지만 시청 앞 같은 데 트리를 크게 해놓고 점등식을 하죠. 그죠? 다 모여서 스위치 탁 키면은 그 스위치 안 들어왔을 때도 약간 반짝반짝 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막 비치면은 유리에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스위치가 탁 해서 전기가 들어가면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런 전구가 팍 들어오고 그것이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내잖아요. 바로 그렇게 만물을 반짝이고 찬란하게 만들었던 것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물질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씩 그리고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창조하셔서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 교통, 자연적 상호교통, 혹은 자연적 질서,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 이렇게 쉬운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풀이나 나무, 뭐 원래 이렇게 있는 물질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도덕적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왜 도덕적 피조물이냐면 자연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스스로 그러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는 인간 바깥에 있는 기준이에요. 인간 바깥에 있는 기준이에요. 선과 악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란 사람이든 물건을 훔치는 거는 나쁘잖아요. 그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선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에게 있어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덕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과 정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힘이야. 그래서 그 덕이 있는데 영혼이 강한 힘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도 그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영혼과 정신의 올바른 힘이 덕이에요. 덕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에게 퍼주기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덕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뜻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한 그 마음과 정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덕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정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혼과 정신, 마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 이게 은혜.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얼마나 쉽게 했는데. 그게 도덕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책임도 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 세상에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뭐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당신 다 함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탁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보세요. 본인도 죽을 노릇이지만 그 따라하는 사람들도 망합니다. 동장도 할까 말까 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모두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새, 호랑이, 돌멩이, 소나무, 꾀꼬리, 바다의 그 싱싱한 횟감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적인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호 교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은 아주 복잡하고 독특한 거예요. 인간이 자연적인 피조물이냐, 도덕적 피조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자연과는 상관이 없을까? 아, 이렇게 쉬운 질문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혼만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안 불러요. 또 영혼이 없어지고 육체만 남았을 때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안 부른다고.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명사가 바뀌어. 사람에서 시체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뭐냐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딱 결합되어 있어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육체야? 이 육체는 자연의 질서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개새끼도 자고, 호랑이는 밤에 안 자지, 야행성이니까. 뭐, 개도 자고, 돼지도 자고, 다 들짐승이 다 자. 인간도 그렇게 자줘야 돼. 안 자면. 그 다음날 자꾸 헛게 보이고, 눈꺼풀이 내려가고, 피곤하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개나 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도 이렇게 때리려 그러면은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피하는 거 아세요? 개는 멍하고 턱 얻어맞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피한다고.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여러분. 팔짝 뛰면서 피해요. 인간도 때리려고 이러면은 피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눈이라도 감으려고 그러죠. 왜? 제일 상하기 쉬운 게 눈동자니까 그거라도 좀 건져보려고. 눈을 굳게 감는 거죠. 그런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독특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피조물, 자연, 육체가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에게 주신 짐승들과 똑같은 본성과 작용들을 주신 거예요. 개도 추우면 떨어요. 그 속담 있잖아요. 개떨도 떤다고. 달달달달 떤단 말이에요. 더우면 야,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에 있어서는 자연의 질서에 속했는데 영혼은 도덕적 질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개가 겹치는 거야. 이게 겹치는 데서 이게 겹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겹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악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느껴져요?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탁월하게 이해력이 뛰어난데요. 뭐 눈빛 봐. 이 설교자를 뚫어버릴 것 같은 저 지혜의 눈빛을 한번 보라면. 굉장해요. 수요일마다 늘 그렇지만. 아주 그런 눈빛이에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너무나 재밌어요. 개새끼는 배가 고프면 이렇게 보는데 저기 뼈다구가 있어요. 살 붙은 뼈다구가 막 뛰어가서 쭉쭉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뒤집개가 와서 먹어도 내버려 두어요. 네? 왜냐하면 자연적 본능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게 도덕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프면 개는 즉각적으로 뛰어나가서 먹을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체로서는 동물과 똑같긴 해. 배가 고프면 즉각 뛰어나가서 먹고 싶은데 참으면서 도덕이 명령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먹어도 됩니까? 저게 내 게 맞습니까? 저거 먹고 또 다음날 경찰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도덕이 먹어도 좋다. 그러면 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명령하는 이 명령자가 정신이 어리벙해서 남의 건데도 먹으라 그러고 짓기 아닌데도 가지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경찰서를 편히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개는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끝나는데 인간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동물적인 욕망 때문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게 됐는데 이제 이 속에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조금 기왕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제걸 그냥 먹지 말고 튀겨 먹어, 삶아 먹어, 볶아 먹어. 단 거를 좀 칠까, 신 거를 칠까. 그러다가 기왕에 먹는 거 예쁜 그릇에 담아 먹으면 안 될까? 모양도 예쁘게 하고. 근데 고기도 더 맛있는 고기가 없을까? 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길러볼까? 오늘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이렇게 먹고 싶은데 돈 요거 가지고 될까? 더 벌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복잡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동물들의 자기 사랑은 자신과 종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딱 국한돼요. 세계 평화 위에서 싸우는 개 봤어요? 한국 지키는 호랑이 봤느냐고. 예? 고등어가 동해 안 지킨다는 얘기 봤느냐고요. 그런 거 없거든요. 도덕적 판단이 없어. 근데 인간의 자기 사랑은 훨씬 고차원적인 목표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 종족을 보호하는 것 그 이상의 원대한 계획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자연적인 질서 속에만 속하면 안 그럴 텐데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 안에서 두 개가 섞이면서 자신도 도저히 모르는 깊은 마음의 심연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면서 나의 생각과 욕구, 행동, 의지, 결단을 만들어내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살면서도 내 뒤에 왜 이런 삶의 실이 명주실처럼 계속해서 거미줄처럼 뽑아져 나오는지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잘라내서 나와. 또 계속 뽑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면서 인간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뭐 천신만고 끝에 애를 쓰면서 신방을 한다, 설교를 한다,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괴로워한다, 뭐 이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닌가요? 누가 오래 사냐면 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람. 돼도 괜찮고 말아도 괜찮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그렇게 슬금슬금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아요. 그게 장수예요. 그런 장수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극소수가 탁월한 신앙이나 탁월한 사상 때문에 스스로 변천하는 속에 살지만 자신 속에도 이런 게 막 일어나지만 그 사상과 신앙으로 쫙 눌러서 평정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극히 소수예요. 지극히 소수.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위대한 사상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전부 다 60세 되기 전에 다 죽어요. 거의 대부분이 죽어요. 대볼까요? 대보나 많아. 무지하게 많아요. 칼빈, 스펄전, 아우구스티누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50대에 죽어요. 50대에 죽어요. 그런 거죠. 누가 죽어도 가슴이 찢어진 울어줄 만한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인간 이 속에서 아주 복잡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그런 자연적인 것들은 아주 하찮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뛰어나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아, 좀 간다 그래 봐요. 뛰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고민이 없는 돼지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맘 편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당연하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질서 속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달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달퍼지기 시작한. 왜? 얼마나 간단해. 먹고 싶으면 먹고, 잠 오면 자고 그러면 되는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만 한다는 육체의 욕구와, 넌 돈이 없으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의 욕구 사이에서 인간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 노예의 상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나 돼지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늘에 비만 내리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 이거죠.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그냥 먹을 거 있고 그냥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살 수 있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복잡성과 영혼과 마음 안에서는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작용의 복잡성 때문에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 아주 운이 좋아서 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라고 좋은 친구들에게과 교제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부모가 가르치는 거, 세상에서의 나라에서의 법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래도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네?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대로 하니까 학교에서 맨날 꼴찌야. 좋은 스승을 만나는데 그대로 사니까 회사 가서 맨날 잘리는 거예요. 네? 법을 잘 지키면서 사니까 다른 놈들한테 다 뜯어먹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적인 피조물들 사이에 희미해진 연결들이 다시 복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퍼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고 또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끼리 이런 도덕적인 연결을 맺고 있잖아요. 영적인 연결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맺고 있으면 이것들이 잘 이렇게 맺어서 성령님으로 묶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스며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 잘 안 가죠?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칠 거예요. 아, 그거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열린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모두 조금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없으면 물건을 서로 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해. 그러면서 막 살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막 스며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우리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그러면 모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회심하지 못한 자녀를 살려내고 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집단이 열린 교회에 있다. 근데 어느 집단이 있는데, 이거 뭐 교회는 아니고 세상인데, 이거는 눈만 뜨면은 악다구리 싸우듯이 쥐어뜯고 싸우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창문 부셔서 다 훔쳐갖고 돌아가고, 내가 그런 동네에 한번 살아봤거든요. 철거민촌에 살아봤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철거가 돼서 이제 왔는데, 그냥 어느 날, 보따리 싸고 새벽에 식구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때도 먼저 가면서 맞는 사람이 또 임자래. 또 뭐 또 그런 행정이 있는지 몰라. 가니까 새벽 4시인가 일어나서 갔는데, 캄캄한 벌판으로 계속 가는데, 밭이야. 거기다가 하얀 줄을 쭉쭉 거놓은 거야, 8평씩. 아무나 갔다 오는데 짐 풀면 거기가 자기 땅인 거야. 사는 건 어떻게 하냐. 그 누들 알아서 살아라, 이거. 이게 이제 뭐 텐트 치는 사람, 브로커를 찍는 사람, 뭐 하여튼 뭐 아우러지게 집을 집 한 채 짓는데 무슨 뭐 8만 원을 들여서 졌대나 그랬으니까. 우리 집이 16평짜리를 30만 원에 졌는데 동네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33만 원 들어서. 근데 아마 8만 원 들여서 지어서 땅값까지 아울러서 15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때. 이거 지금 뭐 8년도 그쯤이니까 한 40년 전 얘기지. 그리고 동네가 급히 쓰는 거야. 그러니 경찰서가 거기서 가려면 30분은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주먹센 놈이 왕이에요. 하루 종일 또 골목이 조용하냐고. 부부가 싸워서 2년 전년 하고 머리를 끄닫고 이놈 그리고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저기서 누가 피투성이가 돼서 도망을 가고 저쪽 뒤에서 칼 들고 저놈 자식 죽여버려라! 그리고 달려. 이게 매일 일어나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진짜 얘기해요. 어떤 게 아름다워요? 어떤 게 아름다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는 이렇게 이 자연적 피조물 속에 무슨 물이 잘 오르고 곤충들이 이용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그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거하고는 종류가 틀린 종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이 세상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자연의 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런 인간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고 가장자리로 이 자연의 모든 것들과 퍼져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들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틀리는 것 같잖아요. 이거하고 뭐 내 몸에 있는 질서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영혼하고. 근데 이게 상관이 있다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생물학 같은 거를 깊이 공부해 보면은 과학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우리 성경의 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풀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는 식물학자들이 거의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를 딱 잘라보면은 나이에 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1년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하나가 되는지 알아요, 1년에? 1년이니까 하나지. 1년이니까 하나잖아요. 1년에 한 살씩 먹잖아요. 두 살씩 먹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봐요. 여름에는 기온이 따뜻하고 뿌리가 충분한 양분을 공급을 하니까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쭉 크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 그러면 잎이 다 떨어지고 그 시기가 이 남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나무가 그렇게 빨리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다시 자기의 몸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 천천히 자란 것 그 빨리 자란 것 사이사이에 천천히 자란 것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테야. 그 1년에 딱 하나 생기지 어떤 나무는 3개 생기고 4개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한 게 같은 땅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나무가 자랐으면은 30년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의 나이테가 0.5cm다 그러면은 30년을 0.5cm 너무 작구나. 1cm다 그러면 30년을 자랐으면은 이 직경 30cm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나무 크기만을 보고는 그 나무가 몇 년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 왜냐하면 너무나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놀라운 게 있냐면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일과 이 나무의 나이테가 관계가 있다.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온 마을에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큰 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다든지 그러면 이 나이테가 틀려지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 땅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안에 두신 이 도덕적인 질서와 자연적인 질서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악한 길로 가면 재앙이 온다. 곡식이 땅이 곡식을 내지 않고 하늘의 비가 그치고 그리고 풍재가 일어나고 깐부기의 재앙이 오고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구나. 그걸 심판이라 그러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돼가고 있는 것도 한 번에 확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 면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지만 동시에 땅과 사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도덕적인 질서를 바르지 못하게 하고 살 때 그때 이 자연적인 질서들도 함께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식물 키우는 사람 그런 얘기잖아요. 화분 두 개를 놓고 아 참 예쁘다. 참 좋구나. 사랑을 계속 줘. 이거 뭐 맨날 한 번씩 때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못된 거. 예. 그게 진짜 죽는 애예요. 어? 결국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물의 신비. 물을 쭉 놓고 물에다가 여기 써붙여. 사랑, 평화, 예쁘구나. 죽일 놈. 넌 없어져야 돼. 나쁜 자식. 그래서는 이게 딱 영하 2도에서 결정을 딱 형성할 때 몇 초 동안 물이 결정을 나타내는데 현미경으로 쫙 찍어 놓으니까 모두 틀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물이 있는데 굉장히 영혼의 힘이 올바르고 강한 사람이 이것들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 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인간이 자연 속에 속해 있지만 또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고 할 때에는 이 자연적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덕적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두 개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그때 그 안에서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증진되면 증진될수록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행복을 더더욱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신자가 누군가 보세요. 누군가. 돈 많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감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질의 다과를 넘어서서, 젊고 늙음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 그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 그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은 이제 인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자연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구로 불리움을 받은 피조물은 이 땅에서 오직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창조의 목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피조물과 온 우주를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에서의 신자들 간의 이 아름다운 연합은 우주 속에서 회복되어질 창음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가는 그 처음 시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회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끊어져 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육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하나님이 새 힘을 달라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온 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 안에 가득하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어 지다. 아멘.